14장에서는 하늘 교회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시온산 위에 계시는 어린 양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시온산이라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지명이죠.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신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말하자면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상응하는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 노래. 그리고 이들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없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황제 숭배죠. 주로 황제 숭배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에 타협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세상과 벗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한 말씀, 바로 이런 세상 사랑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또 표현하기를,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4절 하반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어린 양이 그들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주도적인 삶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주도적인 삶,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도적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살지만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인도자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또 4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첫 열매라 하는 표현은 추수가 더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수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먼저 드려졌다 하는 이야기죠. 이들은 또 5절에 보면 거짓말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짐승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14장의 맥락에서 짐승 숭배라고 했죠. 짐승을 숭배하는 맥락 속,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참된 신앙 공동체, 교회죠. 그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종말론적인 심판 환상의 도입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남은 말씀들의 아주 중요한 전환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저마다 14만 4천을 숫자로, 그저 숫자로 생각을 해서 14만 4천. 근데 신천지도 벌써 14만 4천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은 다 됐죠. 다 끝났는데. 무지하고 교활한 이단들의 속임들은 많은 경우에 14만 4천과 관련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되는데, 6절 이하에 첫 번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천사는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천사는 8절에 얘기하죠.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8절입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18장에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말하자면 바벨론, 세상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9절 이하에 짐승을 숭배한 사람들, 짐승을 경배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또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괴수들, 그 우두머리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추종했던 어린 양이 아닌 거짓 선지자,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용처럼 말하는 짐승을 경배하고 따라간 사람들의 운명은 결국 그 짐승의 운명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8절과 10절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런 그 아주 구약의 선지자들이 표현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11절에는 그 지옥의 고통이 쉼이 없을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합해서 교회가 세상에 전할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세 천사가 말한 것,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 천사가 말한 것,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과 함께 지옥의 형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그 도입부에서 한 말이 6절이거든요. 6절 한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지금 7절부터 11절에 쭉 우리가 본 이 말씀이에요. 요즘에 복음을 전하면은 지옥 얘기는 안 해야 되죠. 지옥 얘기하면 불쾌해지니까. 그렇지만 또 회개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고 믿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여기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회개와 이 세상 나라의 심판과 그리고 이 세상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 지옥의 형벌의 무서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이 뒷부분으로 가면서 그것은 세계 복음화, 선교와 굉장히 깊이 관련이 돼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 대한 경고가 또 주어지게 되고 12절, 13절이에요. 성도들의 경고가 뭔가 하면 경고와 격려예요.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말씀하신 것이죠.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그 죽음이 복된 이유는 12절에 있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는 것, 그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참 비참한 죽음이겠습니까?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종말론적인 추수와 포도 수확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14절에는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다 그런 걸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어떻게 아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15절에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추수를 하십시오.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면류관을 쓰고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심판하는 자의 모습으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또 다른 한 천사가 나오는데 그 모습도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의 모습도 손에 날카로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그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포도를 수확하는 이 이미지로 포도를 수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를 밟아가지고 그 포도 빛이 나잖아요. 그와 같은 이미지로 지금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미지죠. 사실은. 그래서 포도 추수가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첫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다 던져놔야죠. 포도 알갱이들을. 그게 이제 보면은 여기 18절에 보시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그러니까 포도 송이를 거두어요. 그래서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행위고 이거는 이제 뒤에 16장으로 가게 되면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포도가 다 모였어요. 틀 안에. 그러니까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그들을 다 이제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는 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 이제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막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늘 14만 4천에 대한 얘기도 그렇지만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죽임도 당하는 것. 그러나 너희는 정말 복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박해는 다른 차원에서 언제 또 어떤 박해가 올지 모르죠.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마귀의 미혹하게 함을 당하고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돈과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 나의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교회는 또 그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요한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또 이와 같은 소망의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저희의 믿음의 정죄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 베시아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모든 교회들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